Yeah. Oh.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빛이 나, 빛이 나, 내 왕관에 빛이 나. 잊지 마, 잊지 마, 지난 나를 잊지 마. We're so fly, we're so fly. 저세기로 we're so fly. Yeah. 정말 초신의 왕된 놈, 미쳐버린 범광의 소. 개체 출신의 용대 몸, 그게 내가 고사는 법. 미의 걱정은 말라고, 나도 잃을 것만 타고. 과거 뒤주에 가두고, 내게 챙겨다 가수주. 말이 안 되지, yeah. 내가 계란이, yeah. 범으로 태어났지, 적어도 너처럼 약하진 않지. 촉박 때는 강제로 단지, 속가 존나게 어이없지. 싹 다 죽여 난 예의 없이, 새끼 그래 너 예외 없이. Flexing, 난 없지. Feel yo, 다 없지. Who's the king, who's the boss, 다 알잖아. 내 이름, 이만상, 새끼들, 당장 놈의 목을 쳐. 아!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 대체 타, 야 울려라. 대체 타.